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한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이 6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백두산 청년강국의 대양이신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성대히 고행된 청년동맹 제9차 대회는 원수님의 영도 따라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휘날리며 조선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500만 청년 전위들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영광의 대회, 충정의 대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장에서 청년운동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원수님께서 계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원수님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원수님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영웅 청년 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였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백두산 청년강국의 해외조선 청년이라는 긍기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를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오직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김정은 해외 청년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